50 languages. 15. 15. فواكه ومواد غذائية. 과일과 음식. 과일과 음식. لدي حبة فراولة. 저는 딸기가 있어요. 저는 딸기가 있어요. لدي حبة كيوي وشمامة.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لدي برتقالة وحبة جريب فروت.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لدي تفاحة وحبة مانجو.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لدي موزة وحبة أناناس.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إني أحضر سلطة فواكه.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إني آكل خبزا محمصا.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آكل خبزا محمصا مع زبدة.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آكل خبزا محمصا مع زبدة ومربى.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آكل ساندويتش.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آكل ساندويتشة مع مارغرين.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آكل ساندويتشة مع مارغرين وبندورة.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إننا نحتاج خبزا وأرزا.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نحن بحاجة للسمك وشرائح اللحم.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نحن بحاجة لبيتزا وسباغيتي.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ماذا نحتاج أيضا؟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نحن بحاجة لجزر وبندورة للحساء.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أين هو المتجر الكبير؟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